H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을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월 17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 UBS. 의복의 재발견. 궁금했던 브랜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평소에 궁금했던 패션 브랜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HUBS 의복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입은 옷 로고 많이 봤는데? 뭐였더라? 하며 궁금하고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저도 그럴 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궁금해 직접 로고를 그려서 지식인에 물어보고 알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패션 관련 과목을 많이 수강하며 우연찮게 새로운 브랜드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럴 때마다 옷의 로고부터 시작해 마감 처리,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우리의 궁금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디서 본 듯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럼 오늘의 재발견 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오늘의 브랜드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입니다. 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던 브랜드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마 생소한 이름일 듯 싶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성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어디선가 본 기억 없으신가요? 맞아요. 행성 목걸이 하니까 떠오르시죠? 아마도 SNS에서나 주변 친구들이 착용한 모습을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워낙 상징적인지라 우리 눈에 정말 익숙한 제품이지만 정작 브랜드명은 모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행성 펜던트의 주인공, 비비안 웨스트 우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워낙 행성 목걸이가 유명하지만 사실 비비안 웨스트 우드는 오래전부터 영국에서 액세서리 외에도 가방이나 의류까지 폭넓은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며 디자인으로 인정받아온 브랜드입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목걸이뿐만 아니라 행성 자수가 박힌 가디건도 길거리에서 종종 보일 거예요. 이렇게 10대, 20대를 시작으로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중성을 보이고 있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 그러나 수석 디자이너인 비비안이 어릴 때부터 탄탄대로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니랍니다. 워낙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것에 비해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가난해 패션쇼나 예술을 접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옷에 대한 열정만큼은 천부적이었기에 학창시절에는 교복을 개조해 펜슬 스커트를 만들어 입을 정도로 그녀의 감각은 남달랐어요. 그러나 워낙 가진 것이 없던 그녀에게 예술은 오히려 부담만을 안겨준다고 생각해 안정적인 교사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원하지 않던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은 끊이질 않아 늘 입고 싶은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 동네 상점에서 자신이 만든 옷을 판매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던 중 우연한 기회로 마침내 1981년 자신의 이름들을 딴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 우드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출시하는 컬렉션 그 어떤 것도 저항정신을 빼놓을 수 없는 인상적인 작품을 선보였답니다. 마침내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영국 패션계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비비안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 해요.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그녀가 옷의 역사 그 자체를 담아오고자 노력해온 디자이너라는 점이에요. 의복의 미적인 부분 외에도 사회상을 이끌어내 그녀의 컬렉션에 꾸준히 담아내오며 두터운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하네요. 디자인 공부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연구하며 자신의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옛 문화와 정통을 창조적 혁신의 재료로 여겼어요. 1981년 그녀의 첫 패션쇼에서는 18세기 해적시대 의복을 디자인에 투영해내 독자적인 스타일을 연출해냈는가 하면 1990년도 포트레이트 컬렉션에서는 로코코 시대의 회화를 옷에 프린팅해 과거 풍경 느낌을 구체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펑크가 있죠.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펑크록은 나라의 불황이나 월급 문제 같이 자신들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휩쓸려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반사회적 이미지로 저항하고자 반항스러움을 연출한 스타일을 뜻해요. 그 가운데 꾸준히 사회와 의복을 엮고자 했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안티패션이라는 저서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펑크를 본격적으로 보급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에서는 화려한 체크 무늬가 프린팅된 자켓이나 지갑 혹은 가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녀의 펑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이 브랜드 역사에 깊게 뿌리잡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듯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패기와 함께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반전을 보이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저항을 통한 새로움, 그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형적인 것에서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그것이 비로소 그녀의 삶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월 17일 금요일 행성 목걸이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던 저는 지민주였고요. 김민주 엔지니어와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UBS Hobbs News. 삼양그룹에서 신입사원 수시 채용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 화요일 9시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직무 정규직 경험 만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양그룹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한양대학교 학생의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단체 관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사전 예약 입장권 구매 시 최대 33% 할인됩니다. 사전 예매 입장권 100매 이상은 구매액의 10%, 500매 이상 15%, 1000매 이상 20%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 입장권 구매 배너 참조 바랍니다. 서울 동행 대학별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모집 중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4일, 5일 양일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 내용은 서울 동행 카카오 채널로 문의 바랍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5층 높이 아파트에서 떨어졌으나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기가 닷새 만에 가족과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지난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 5층 아파트에서 튕겨나간 8개월의 아기는 지진 발생 후 몇 분 만에 이웃의 신고로 인해 옮겨졌습니다. 미국 CNN은 이후 5일간 병원 집중 치료실에서 지냈으며 다리와 두개골 골절, 부분적 뇌출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네티즌들은 기적의 아기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 애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위법 졸속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에 의해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수립한 금융중심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김복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의 전무이사 후보 임명 철회 역시 촉구했습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 대표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보안과 품질에 가장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2월 1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 HUBS